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윤기 폭탄. 바로 둥기둥기 기어가던 권등놈 한계승대가 연길폭탄에 녹아났네. 방일이 사돈이 만들어낸 연길폭탄이 쾅쾅쾅 매놈들 갈팡질팡 이리띠굴 조리띠굴 몽땅 권등놈 녹아났네. 아 예 헛통치던 권등놈들 연길폭탄에 녹아났네. 이 나라 발지 삼십 몰아였어. 간 곳마다 베놈들이 연길 폭탄에 녹아났네. 녹아났네. 아차 녹아났네. 무엇이 녹아났나. 아차 녹아났네. 무엇이 녹아났나. 병용으로 슬금슬금 기어갔어. 잠자는 상판에다 연길 폭탄을 던졌다네. 무속의 군대라고 통치던 백만의 배놈들 녹아났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뛰다 죽고 그흘러 죽고 몽땅의 놈들 녹아났네. 아! 폭탄에 녹아났네. 녹아났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마차. 덜렁덜렁 삼두 마차 더블띠 마차 빨치 산들 빼야 삼몰고 가는데 더블띠들 등달아 허청지라며 오 미친 듯이 홀레볼떡 감춰내. 야 죽걸 봐라 그런데 웬일인가. 산구비를 방금 돌은 삼두나 마차 깍족같이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사무라이 개다짜 누나리 띠글띠글 띠글띠글 헤이. 동서남북 주름 잡는 빨치산들 쪼쪼쪼 몰고 간다니. 덜렁덜렁 산비탈 구비도 라수림 속 용길로 사라진 마차 안개 낀 길천용의 바람이 그 흉흉과 노래 높이 달려가네. 야 와하 그런데 저걸 봤어. 빨치산의 번개 같은 기습 사격에 오리둥줄 살피던 침략자 일본놈 또다시 놓쳐대요. 눈알이 디글디글 디글디글 대가이라니 쪼쪼쪼 통쾌하다니.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빨치산 요전사를 노래 부르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인민혁명군. 일제의 통치배들은 무수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개떼 군대 조직하고서 무산 대중 진압에 거물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민중 압박을 이런 병사에게 분노를 하여 만국노의 병사진을 지우고 명단을 기어나오게 하자. 이상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